향지이니 다리소산네 꿈에도 그리워 꿈에도 그리워 뜨락이 우는 하도 그 밤에 자장가 소리 소백수 맑은 물도 속삭여 그 밤을 못 잊어 이 밤도 이틀지 창가에 흐르던 작은 그 물빛 오늘은 탕중아 창가에 고향집 못 떠나 고향집 못 떠나 이 밤도 너 떠느냐 미련이 달아 내 말 좀